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가. 저는 이재석. 저는 아빠입니다. 전 아들입니다. 동화 동화 한번 볼까요? 시작. 동화 동화 동화 재미있는 동화 나와주세요. 자, 오늘 읽을 책은 무슨 책인가요? 제목은 모두 다 사랑해. 아, 요 책은 어떤 시리즈인가요? 고녀석 만나겠다 시리즈 9권 책입니다. 아, 고녀석 맛있겠다죠. 그죠? 네. 만나겠다는 만화 제목이고요. 그죠? 근데 네. 여기 꼭 이걸 사서 보시면 앞면에 네. 옛날에 나왔던 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시리즈는 꼭 나오는 애가 하나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맞아요. 티라노사우루스. 근데 어떤 책에서는 죽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책이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시리즈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네. 여기는 다 나와있어서 좀 걱정이 첫 번째 복습하자면 첫 번째 나왔던 공룡이 앙킬로사우루스였죠. 그런 걸 다 기억하시나요? 네. 두 번째는 뭐였더라? 어렵죠.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쨌든 네. 하여튼 전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고녀석 맛있겠다 시리즈 아홉 번째 책인 모두 다 사랑해라는 책의 첫 그 겉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 보면 지금까지 시리즈 책에 나왔던 공룡들이 마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진서구는 이 책을 처음 보고 사는 순간 야, 이 시리즈가 아홉 번째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저번에 읽었던 스피노사우루스가 바위뒤에 숨어있네요. 정말 작은 공룡들이 다 나와있네요. 숨어있는 그 손은 그림 찾기에도 되겠네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 아홉 번째 책 표지에 정말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혹시 빠진 공룡은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나왔던 그 어른 티라노사우루스와 그 타페아라도 안 나왔고 여기 있는데요? 그거는 푸테라노돈이에요. 타페아라하고 푸테라노돈 좀 다른가요? 당연하죠. 아, 하여튼 대부분의 공룡들이 나와서 마지막 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요? 네. 그럼 아홉 번째 책이 마지막 시리즈 책이 아닌가요? 네. 지금까지 몇 권이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읽으면 아홉 번째고 지금까지 녹음한 거는 여덟 권. 그리고 이게 아홉 번째 책은 시리즈는 몇 권까지 있죠? 그거는 알려주면 재미가 없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을 책 아홉 번째 책 모두 다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가 언덕 위에서 알 하나를 발견했어요. 맛있겠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알을 먹으려고 했죠. 그때 빠직 빠직 빠지직 알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빠직 빠직 빠지직 파스 파스 알이 깨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 그림에는 알이 몇 개 있죠? 다섯 개. 알이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 앙킬로사우루스 다섯 마리가 태어났어요. 앙킬로사우루스들은 눈앞에 서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더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엄마? 어째서 내가 엄마야? 게다가 나는 남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지! 응? 티라노사우루스가 어처구니 없음에 말했어요. 아빠라니 잡아먹으려겠는데. 근데 네. 아, 제 생 되게 잘 그렸대. 제 상상에서는 네. 1권 우리가 녹음한 것 중에 첫 번째 권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앙킬로사우루스가 결혼해서 얘네들 낳은 거 아닐까요? 아, 그게 아홉 번째 권에 나타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시리즈가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정말 잘 그렸어요. 그렇죠? 아래서 위로 내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이 티라노사우루스 되게 웃긴다. 이때 엄마 했을 때 엄마 엄마 내가 엄마라고 이 녀석들 한번 그 잡아먹을 줄 알았더니 내가 엄마야 기르가난 남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라고 어? 어처구니했어요. 어처구니 없어했어요. 아하 엄마가 아니라 아빠구나 아빠. 그래. 아빠 배고파요. 나도 배고픈데. 아빠 놀아주세요. 뭐라고 놀아야 하니? 아빠는 엄청 크고 멋있어요. 뭐 내가 좀 그렇지. 아빠 시발이에요. 야 저쪽에서 넣어야 한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이들의 얘기에 일일이 대답했어요. 사실 지금 다섯 마리인데 진서가 여러 마리의 목소리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녀석들 절반은 내가 가져가겠다. 아 이건 나쁜 거지. 나쁜 다른 이 녀석들 절반은 내가 가져가겠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르고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를 덥석 물고는 늘어졌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꼬리를 휘둘러 고르고사우루스를 떼어내려 했죠. 하지만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올라타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아파서 소리를 지었어요. 그만해!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소리치더니 고르고사우루스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 아빠에게 무슨 짓이 하는 거? 아니, 뭐라고? 우리 아빠? 그래, 우리 아빠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용서 못해. 혼낸 죽겠죠? 안킬로사우루스들은 고르고사우루스를 깨물고 앞발로 할퀴었어요. 아작, 빡빡, 꽈당, 꽈당. 하지만 모두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죠. 그래도 안킬로사우루스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다시 고르고사우루스에게 달려들었죠. 아빠를 지켜야 해! 안킬로사우루스들은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에이 귀찮을 것들. 고르고사우루스는 한 마리를 잡아 꿀꺽 삼키려고 했어요. 갸우! 티라노사우루스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그러고는 고르고사우루스에게 꼬리를 휘둘러 아이들을 구해냈죠. 철사! 근데 5번인가 어쨌든 5권이나 다른 책에서 고르고사우루스가 최고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정말 다 기억하시는군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상처투성이가 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조심조심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른 나와서 건강해져야 한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자리 들었어요. 아빠를 지켜야 해. 한 마리가 잠꼬대하며 웅얼거렸어요. 고요하고 평온한 밤이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반짝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진서가 말한 건 없습니다. 책에 없는 말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빨간 열매를 먹였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빨리 나올 수 있단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부터 너는 해, 너는 사, 너는 모, 너는 랑, 그리고 너는 두. 알겠지? 자자. 모두 아 해라. 아 손까지 먹으면 안 돼요. 아빠가 아프지 않니? 티라노사우루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새삼 놀라웠죠. 잠자리에 들 때면 아이들은 아웅다웅했어요. 내가 아빠 옆에서 잘 거야. 비켜. 아빠 안아줄래.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얘들아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 일로와. 알았어 너들 일로와. 알았어 그래 아이고 착하지. 왜? 연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아빠라고 해요? 아, 연우는 앞에서부터 지금 못 보고 지금 와서 얘네들이 왜 아빠라는지 모르는구나. 상상을 하니까 좋겠네. 아, 얘네들이 태어날 때 티라노를 처음 봐서 아빠라고 부른 거야. 알겠지? 아니, 처음엔 엄마라고 했죠. 응, 엄마라고 했는데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지. 얘들아,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 착하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이들을 모두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다른 네 마리에게 자랑하듯이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 중에서 나를 가장 예뻐하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아빠는 빨간 열매를 항상 나한테 가장 먼저 주시잖아. 나를 가장 예뻐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해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티라노사우루스는 빨간 열매를 해에게 가장 먼저 주었죠. 거봐, 내 말이 맞지? 아빠는 나를 가장 좋아해. 해가 우쭐댔어요. 다음 날 물을 마시다가 해가 또 으스대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진짜야. 아빠는 잠잘 때 항상 나만 살짝 안아주셔. 할짝할짝 해주셔. 혀로 할짝할짝 해준다. 이번에도 해가 말한 대로였어요. 내 말이 맞지? 나한테 할짝할짝 해주시잖아. 아빠는 가장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니야? 좋아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 나야.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나야. 해는 의기양양해졌죠. 어느덧 아이들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가 빨간 열매를 따라가고 아이들은 바위산에서 놀았죠. 그런데 해가 또 자랑을 했어요. 아빠는 나를 가장 귀여워하셔. 어젯밤에도 나만 할짝할짝 해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가장 빨간 열매를 먼저 주셨어. 헤헤헤. 부럽지? 아니야. 아니야. 넷이 한꺼번에 크게 외쳤어요. 해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바위 아래로 굴렀죠. 으악! 넘어져! 어떡하지?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싫어, 해 따윈. 맞아. 해는 정말. 넷은 결국 해를 그대로 두고 돌아왔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맛있는 빨간 열매를 따왔단다. 어서 먹자. 어? 그런데 해는 어디 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해는 어째서 없는 거냐? 티라노사우루스가 호통을 쳤죠. 넷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해가 했던 말과 바위산에서 벌어진 일을 전부 이야기했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해는 막 따서 신맛이 나는 열매를 좋아해서 가장 먼저 준 거란다. 두는 해가 아니라 두는 커다란 열매, 모는 말랑말랑한 열매, 랑은 작아서 먹기 편한 열매, 산은 약간 단단해서 아삭아삭 씹히는 열매를 좋아하잖니. 그리고 해는 빨간 열매를 늘 입가에 묻히면서 먹거든. 그래서 내가 핥아 준 거라고. 그런 건데 티라노사우루스의 손에서 빨간 열매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바위산을 향해 달렸어요. 아이들도 그 뒤를 쫓아갔죠. 헤아! 어디니? 헤아! 어디니? 헤아 어디 있어? 헤 굴러 떨어졌어. 헤아! 티라노사우루스는 울면서 외쳤어요. 네 마리도 함께 외쳤어. 잠깐만요. 컷. 엄마 아기들이에요. 목소리를 아기처럼 해줘야죠. 다시 액션.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잉잉해야지. 저 아래서 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야 기다려라. 지금 바로 가마. 위험하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렴. 티라노사우루스는 조심조심 바위산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떼굴떼굴떼굴 어떻게 굴러 떨어졌어. 아빠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넷은 겨우겨우 해를 구한 뒤 함께 벼랑 아래로 더 내려왔어요. 구했어. 아이들이 구했어. 근데 아빠가 굴러 떨어져 버렸어. 그러자 바위 무더기 밑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애가 말한 대로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해야. 그리고 두, 너도 첫 번째로 사랑한단다. 사, 사도 최고로 사랑하고. 모, 모도 1등으로 사랑해. 랑아, 랑도 으뜸으로 사랑한단다. 너희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단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비교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모두의 아빠니까.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이들이 바위를 치우자 그 밑에 깔렸던 티라노사우루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가장 사랑받는 것은 바로 나 아빠구나. 얘들아 고맙다. 아빠! 아빠! 별이 가득한 밤하늘에 모, 두, 사, 랑, 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어? 마지막 글이 없지만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그림은 글이 없는데 아이들이 눈을 떨망떨망, 눈물은 이제 흘리지 않고 떨망떨망하게 아빠를 쳐다보는데, 아빠는, 아빠 티라노사우루스는 전체가 그려져 있지 않고 다리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서 있는 모습으로 다리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서 있죠? 아마도 아빠가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했는데 으쌰 이렇게 이랬어. 이쪽에서 다섯 마리 앙켈로사우루스 이름은 뭐죠? 한 마리는 모, 두 번째는 두, 세 번째는 사, 네 번째는 랑, 다섯 번째는 해. 그래서 합치면 모두 사랑해. 제목이네요. 이야, 아빠는 아 요즘 다만 있었으면, 아빠는 해를 가장 사랑하는 줄 다른 아이들이 착각했는데 사실은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고 해한테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모두 사랑해. 엄마, 다섯 마리 모두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네. 그래서 아빠의 사랑은 다섯 아이한테 다 주고 있고 아빠는 다섯 아이한테 사랑을 다섯 배로 받고 있네요. 그럼 아빠도 진서한테 사랑 주고 연우한테 사랑 주는데 아빠는 진서의 사랑도 받고 연우의 사랑을 받으니까 제일 사랑 많이 받는 거? 아빠죠? 바로 엄마. 아빠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 그런가요? 그리고 저도 되고 연우도 되고. 왜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고 엄마가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세 배로? 세 배. 아빠도 세 배. 엄마, 동생, 나. 세 배. 엄마도 마찬가지. 연우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럼 모두 사 모두 다 사랑이네요. 제목처럼. 모두 사랑. 모두 다 사랑해. 어? 엄마가 뭐야? 잠깐만. 다섯 마리인데. 다. 엄마가. 제목은 모두 다 사랑인데 이 아이들 이름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모두 사랑해. 어? 근데 왜 제목은 모두 다 사랑이죠? 모두 모두 모두 다 사랑한다는 거죠. 어? 그러면 만약에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1편부터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이 돼서 이렇게 모두 옛날에 나왔던 얘 다 사랑해서 모두 사랑해? 자 이제 자러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동화 끝. 끝입니다.